애곡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김종일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박미성 작사, 우종희 작곡인 가요 김종일화는 주체 77, 1988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천만 송이로 붉게붉게 피어나는 불멸의 꽃 김종일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정석있고 우아한 시음악적 화폭에 담아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에 대한 우리 민과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담없는 신뢰와 흠모의 마음을 뜨겁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제목을 꽃의 이름 그대로 달아서 그 어떤 설명이 없이도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그 위대한 영도 품모에 감동되고 매혹되어 충정과 보답의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그대로 엿볼 수 있게 하여줍니다. 8분의 6박자 화소조로 되어 있는 선율은 사색적이고 정서 깊은 양상과 웅신 깊고 뜨거운 선율 감정을 색깔적으로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민들과 진보적 인류의 가슴 속에서 분출되는 졸세의 위인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과 뜨거운 그리움의 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잘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정서 깊은 위인 칭송의 노래로 논리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처럼 다음 순서로 노래 빛나라 종일봉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우종희 작곡인 노래는 주체 77, 1988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우리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백두산 미룡 고향집과 종일봉의 위용 있는 모습을 훌륭한 예술적 화폭으로 펼쳐보인 시대의 명곡입니다. 가요는 종일봉의 위용 있는 자태를 우러러며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우리민의 격동된 심정을 담아 조울세 위인의 고룩한 자욱이 새겨져 있는 종일봉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빛을 뿌리며 우리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사가 담고 있는 사상정서적 내용은 정속있고 숭엄하며 졸졸하면서도 의지적인 선율 형상에 의해 더욱 확고히 담보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선율은 첫 부분에서 우리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종일봉의 모습을 담아시했고 숭엄한 기색을 드러내며 의지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요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인해서 덕주곡과 협주곡, 관현악과 교향곡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 종류로 훌륭히 형상되어 강성국가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용축 투쟁을 힘있게 거모 추동하고 있습니다. 찾는 곳 백두산 미룡 고향집 이상으로 음악 감상 시간을 마칩니다.